충많은 돈을 내가 원해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갖다 바쳐라도 내가 벌 때 벌게 놔둬라 인정 증명받은 혹 장인으로서 내 제잔 없네 오직 나뿐이다 다 꺼져 돈 벌어야지 나 원해 백여가 억대 추경해자 천문학적으로 가자 돈 벌자 나 원해 다 원해 나 원해 억대니 나 원해 추경해니 나 원해 넌 절대지 못해 내가 원하는 액수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벌면서 더 원해 버니까 더 원해 와우 내 포부전 어쩌네 벌지만 더 원해 와우 벌어서 더 벌래 역시나 더 원해 와우 원래 마땅한 자가 영구 없지 그러니까 더 원해 나 원해 나 원해 원해 I got it 지금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Motherfucker fucker I bought it I bought it 날 원망해 원망해 근데 돈 버는 건 잘해 난 잘해 맥스니 뭐야 내 사람들 책임들아 매덕식 쏘 나 착해 나 착해 It's my time 내 차례 내 차례 What are these beats 사례 yeah 사례 Show me the money 없이 yeah OMG 행사 싹쓸이 작년에 작년에 So 내가 볼까 고민 좀 어쨌든 내 OMG한테 올인 1년 만에 로꼬는 혀도 왜고 괜한 말아 필요 없이 인스타만 봐도 He's ballin' ballin' ballin' Ugly the yellow Hello hello It's your turn All we do is give em fire Hush your raiment Let it burn burn burn Let it burn burn burn Let it burn 박제 bum threesome 내가 사고 싶은 some bitch 지금 당장 바로 나 원해 나 원해 당장 바로 지금 나 원해 나 원해 Cash, clothes, girls. Now want it, now want it. Now want it, now want it. Now want it, now want it. You ain't never ever met a motherfucker like me. 10년 전에 나는 영화밖에 못했어. Seattle에서 왔지. 내 차는 Bentley, 손목에는 Rollie. Bitches say you MD. You love it, you love it. Yeah. You want it, you want it. My girl, my chain. My ring, it be looking like a gold rush. If you want it, you want it. Then why don't you wake up and get it? Ain't no fucking show cuts. Yeah, I know I'm such a motherfucking show off. 하지만 나는 그만큼의 노력.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노려. 질투하는 새끼들의 눈빛이 다 보여. But I don't give a fuck now. I don't give a fuck. Can't you tell? Cause I kinda got my middle finger up. Why you hate? Cause you know you lame. Cause you know I'm getting paid. Cause my wife, yeah, she beautiful as fuck. Goddamn. Tell me who go hard as us. We start up a mosh pit and tear up the club. From back to the front, yeah, we get it jumping. 양손에 비싼 술 들고 춤춰. I know you love it, the way that I talk and the way that I'm talking. Want it, cause they keep on calling like fiends. Cause I bring the heat like all I'm so wanting. 난 없지 고민, 너네는 삽질하지만 내 미래는 변하지 공이. 너네는 목숨을 걸지만 난 관심 없어도 뒤를 또 쫓아와주니. 거지 같은 새끼들은 잘 나가면 모기 같이 옆에 와서 피를 빨지. 너가 그런 새끼라면 단자 F killer 먹을 거지 If you ain't on my team Yeah you heard about me B-F-R-E-E Rappin' H-I-L-T-E you want it The album is coming So go out and get it, you bitch Yeah Now want it, now want it Now want it, now want it The cars, the clothes The girls, the money I'm finna be coppin' that whip Finna be fuckin' that chip My night in the I'm hustling, hustling, oh. Now want it, now want it, oh. Now want it, now want it, oh. Now want it, now want it, oh. Now want it, now want it. I want it. I'm finna be coming that whip. I'm finna be fucking that chick. SBS 장마철 보고 징후 같네 생일날 쩔어야되니까 여자들이 뻑하지만 술을 뺨쳤어. 와우. 감히 도대체 누가 who is fucking with I? 이 랩은 듣기 좋은데 말이 하나 더 안 돼도 랩을 공부했지. 너와 나의 차이 아무나 할 수 있듯이 I make it look easy almost like I don't even try. 넌 이것저것도 아니고 정체성 없는 엔조이처럼 매매한 사이. Oh yeah, 랩을 총알처럼 뱉어 박명수 형처럼 야야야 motherfucker 자신 있으면 덤벼 swings 목소리를 다 뜯어 와와와 만들게 자리 있어 홀라 타타타 맨날 헛소리를 하지 like blah blah blah. Yeah I'm a young gunner young stunner motherfucker run a rubber like bust a rah rah rah. 누가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어 아마 내가 원해 놀리 되지 않을까 보카를 병체로 원샷을 해서 뭘 해도 내 flow는 또 die. Whoa whoa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oh no. I've been doing this, check my record, blah.